태권도 모국인 조선에서 태권도 대중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조선 태권도위원회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소학교 시기부터 태권도에 대해 잘 알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. 얼마 전 평양시안의 각급 학교 체육교원들에 대한 실무 강습이 있었습니다. 평양시와 황해북도 사리원시, 평안남도 순천시를 비롯해서 전국 도처에서 단위들에 꾸려진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전문가들을 통한 태권도 대중화 사업을 광범위 벌리고 있습니다.